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뭐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것만 그게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들어 없애나리요 이젠 좀 여옥에 커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마하게 내리죠 괜찮지만 나나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어느 위에든 우리의 어제에 대한 내일이었다는 건 아프게 해도 더 가령 수상 척을 했다니까 예예 사랑하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겨 받았어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도 알아 기억 그 안에 내가 있다면 그건 영창부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뭐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것만 여겨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들어 없애나리요 이젠 좀 여옥에 커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이 사막에 해지는 눈빛 내가 참 많이 주고했다 반쪽고 좋다 왜 걸어두기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다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도 알아 기억 그 안에 내가 있다면 그건 영창 부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뭐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것만 여겨면 됐다 널 사랑했다 내가 벌써 그립지만 괴로워하지 않으려 해 한편의 영화 뜻을 했던 몸매를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들어 없애나리요 이젠 좀 여옥에 커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마하게 내리죠 우린 아파도 해봤고 웃음게 질투를 했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그게 맨 됐다 내 사랑했다